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돌세 즈음하여 8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,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 선인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